알리야. 야, 오늘 그럼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너님입니다. 애너님은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죠? 신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코로만은 안 하시나요? 그레코로만. 네.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예.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 신학과 또 철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네. 네. 제 모범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개근상 네. 개근 방송 하고 개근 있습니다. 방송 네. 네. 정기적으로 해서 정통 기독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프닝이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러게요. 네. 네. 갑자기 음악을 트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 그러니까 모드를 바꿔야 돼가지고 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원님의 빈자리가 크네요. 예,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우리 이원님의 출산,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아이,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히 잘 사모님이 회복하시고 또 아기도 건강히 잘. 저는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가요? 연락하셨어요?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전화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문자만. 아 보냈어요. 문자만. 네. 아니 혹시 방해가 될까봐 저는. 아. 예.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잘 이렇게 산후조리. 산후조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좀 미국에 계신 산모들은 산후조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분들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네. 네. 그냥 별로 이렇게 산후조리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냥 순풍 낳고 네. 그냥 며칠 쉬고 그냥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깅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체력이 국력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동안 저는 라틴어 시험의 결과가 안 좋아서 한 3일 전인가 이메일이 왔어요. 네. The Latin test is a no pass. No 아, pass. No pass. 네, no pass. 아, 이거 억장이 무너지겠네. 네, anonymous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이제 우리 담당자가 grader가 네. 이제 보낸 거죠. 다른 네, 사람, 네. 다른 사람이 grader 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죠. 내가 네. 제가 이제 번역한 부분들이 아 그걸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줬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처참해. 그래서 아, 제 인생 또다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네. 예,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모의고사식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예. 라틴어 공부. 예, 재밌네요. 네. 그 이전에는 제가 전자사전 같은 거로 이렇게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네.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사전, 좀 두꺼운 사전 하나를 가지고 뒤적대면서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네. 방법을 바꾸셨군요. 네,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어떤 뭐 전자기기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게 오역이든 뭐 정확한 번역이든 어떻게든 낑낑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낑낑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시험을 다시 보려고 아, 그래요? 준비 중인데. 아, 네. 여름에 들으시는데요. 아, 클래스 듣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니까 좋은 게 내 뇌가 항상 뭔가 궁금해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예. 이 단어를 보고 궁금한 거야. 딱 막히는 거죠. 네.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상태가 사전을 찾는 시간 내내 유지가 되는 거야. 네. 한 30초 정도. 그게 훈련이 되니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 머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답을 알고 모르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네. 정답 없이 방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이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 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늘 강요받는 게 정답을 찾는 걸 강요받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나 할래도 네.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자기 검열을 먼저 거친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네.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미국 와서 깨닫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때문에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 가는 과정.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는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공부라는 게 자기 확장이거든요. 자기 네. 확장이 공부인데 자기 확장이 되려면 강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정신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려면 생소한 것과 자꾸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는 사실 생소한 낯선 사람과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네.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네. 편안한 그 컴포트 존에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컴포트 존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한 그 낯설음을 이렇게 즐기는 낯설음을 이렇게 싫어했던 거죠. 네네. 여태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모르는 것과 맞닥뜨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이번에 좀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괴로워요 공부하는 게. 네. 예, 괴로운 대신에 실력 향상은 굉장히 빠르다. 이런 걸 깨달았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네. 예, 좋은 또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공부 방법만 한 20년 연구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네, 지난 20년 동안 네, 지난 공부 20년 방법을 동안 연구해 오신 공부 방법만 네. 공부한 네. 공부는 하지 않고 네. 네, 공부 방법의 달인 공부 방법의 달인 N1입니다. N1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고통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냥 부닥쳐야 된다. 생으로 사전 두꺼운 사전 찾아가면서 네. 해야 된다. 영어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어부도. 네. 네. 네, 맞아요. 저는 지난 주 동안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느라고 네,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요즘에 교회에서 어떠한 성인 교육 혹은 뭐 그 이제 청년 교육 네. 혹은 뭐 아이들 교육 다 포함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네. 네. 어떤 종교 교육,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밖에. 네, 교회 밖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얼마든지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어떠한 그 미디어 채널을 이용해서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책들도 많고 또 그런 북클럽들도 많고 네. 네, 서로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셜 게더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똑같은 포맷으로 계속 제공을 해봤자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도 보면은 방학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교회 수련회를 보내지 않더라도 혹은 교회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더 훨씬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그 예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되고 또 새로운 주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이에요. 예. 신앙 교육,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이 영적인 디벨롭먼트를 계속 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교회가 더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에너님이 아주 좋은 서제스션을 해주셔서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아,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방송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네. 그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이 뭐 3주죠. 기간으로 따지면 3주 동안 신정론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총선과 신정론부터 시작해서 그쵸. 지난주에는 이제 총선론 2를 했었고 아니 총선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신정론 네. 저희가 개근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격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격주로. 너무 힘들어. 네, 신정론 2를 했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최근 신정론들을 좀 알아보기로 했었죠. 예. 네. 아니 뭐 그 전에 엿장수님 뭐 이제 엿장수님과 우리 둘 셋이서 그냥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참 좋습니다. 저는. 예. 카페에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 없으신 네. 한 분을 지금 앞에 앉혀 놓고 네. 폰팅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시간차. 시간차. 시간차 대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 답글에 대한 댓글은 또 덧댓글? 대댓글은 못 따라드렸어요. 제가 라틴 떨어진 충격으로 한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예. 근데 그 댓글의 수준이 참 높으시고 예. 아, 평소에 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댓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희한테는 네. 참 충격적인 칭찬으로 저는 예. 댓글 읽고 많이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네. 아, 이거 계속 해야겠는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네,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그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진리를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이걸 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신정론 청취 소감. 아 예, 그거 읽어주세요. 이게 칭찬이라 저는 이걸. 아 예, 칭찬을 읽었어요. 두 분의 신정론을 듣고 나니 온통 충만해집니다. 아 굉장히 아, 성경적인 이거는, 표현이죠. 이거 뭐, 예, 온통 충만해집니다. 야, 온통 충만해집니다. 일체의 선입관을 통 비운 상태. 아 이건 정말 정말 감사한 얘기죠. 통 비운 상태에서 청취한 선물이라 믿습니다. 물론 제 선입관을 무장 해제시킨 것은 진리 앞에 정직한 당신들의 신학이었음을 고백.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 부끄럽네. 진리 앞에 정직한 당신들의 신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진리 앞에 정직했나요? 약간 저는 부정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아, 노력했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제가 참 이게 정직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성격상. 참. 네, 학원 강사 스타일이시죠. 네, 그러면. 부끄러워요.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회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직해지고자. 네.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 티오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그 진리를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모더니즘의 한계죠. 모더니즘에서는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답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false truth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모더니즘에서의 네. 하나의 정답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렇죠. 메타 내러티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에는 그 메타 내러티브가 깔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사실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엿장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네. 그러니까 2번은 기독교 신정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좀 읽어 주세요. 이렇게. 아, 그럴까요? 읽어 주고. 네.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네. 예. 그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눈들이 있다. 진리를 묻는 자, 스핑크스도 눈을 가졌고 인간이라고 대답하는 자, 오이디푸스도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아주 많은 진리들이 있고 어떤 진리도 없다. 이제 니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니체는 이제 굉장히 뭐 훌륭한 철학자죠. 예, 그리고 그 기독교나 불교를 포함해 많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네. 밝히기도 했고요. 전 예. 니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옛날에 니체 책을 사서 읽으면 좀 훗갓이 있어 보일까봐 니체 책을 많이 사서 읽었죠. 아, 그래요? 혹시 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책 제목 그 전집을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네네네. 출판사에서 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셨어요? 니체 전집.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리스 비극을 네네. 많이 사용을 했죠. 많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이디푸스 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 얘기도 하면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리스 비극.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얘기를. 했죠. 디오니소스 네.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네.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네. 짜라투르스트라는 이게 조로아스터잖아요. 네. 조로아스터. 네. 그렇죠. 조로아스터가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르스트라는 네. 이렇게 말했다. 네. 네. 신은 죽었다. 그 신은 죽었다. 네.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럴 거예요. 네. 하여간 멋있는 말은 혼자 다 했어. 네. 혼자 다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 말로가 좀 비참한 게 아니고 좀 미쳐가지고 네 그쵸? 네 그렇게 이제 끝에 외롭게 네 예, 죽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니체는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네. 이제 한 게 이제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의 그 메타 내러티브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 그 좀 멋있는 말이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다원주의, 네. 예, 혹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뭐 혹은 포스트럭처리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고전적으로 계속 가지고 왔던 그 포인트가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성에다가 못을 딱 박고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예, 타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 여기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려고 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연결이 되거든요. 허무주의요? 니힐리즘이라고 불리는 아. 예, 허무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었잖아요. 신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정답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신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인류가 가져온 최고의 어떤 가치, 최고의 네. 목적, 최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목적이 상실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혹시 그런 책 읽으셨어요? 저희 대학교 때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제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네. 그 하루키. 하루키의 소설이잖아요. 상실의 네, 시대. 네. 제 옛날 고등학교 때 짝꿍이 그걸 읽더라고요. 걔는 전교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애였어요. 네, 네. 걔는 뭐 수능 준비 같은 거를 이제 다 이제 걔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책을 이렇게 쌓아두고 읽더라고요. 네. 네. 참 훌륭한 참 이렇게 되게 말도 잘하고. 네. 근데 이제 왜 상실의 시대를 읽냐? 네. 야동보다 더 야하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야동은 보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상상력을 자극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니까. 네. 근데 상실의 시대 하루키의 소설은 놀랍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정말 놀랍다. 네. 그래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저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 네. 그 당시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소설을 책을 읽는 것은 죄구나. 그래서 그 뒤로 안 읽으셨군요. 그 뒤로 네. 독서를 딱 끊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선택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해체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constructive theology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onstructive.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니체도 읽고 데리다도 읽고 예. 뭐 딜레즈도 읽고 다 그런 지식적인 네. 예, 총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한 예, 그런 신학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즘에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요.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프레임 안에, 우리의 아이디어러지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를 길을 가다가 만났다면 그 부처는 실제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예,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 지극히 소수인 당신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나의 혐오감이 상당 부분은 씻겨졌다는 사실,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신 당신들 덕분에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감사합니다. 아,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녀가 있다면 손녀를 안고 펄쩍펄쩍 뛸 뻔했죠. 손녀가 있다면 그 무슨 말인가요? 아, 그 MB의 명언 모르세요? 아, 손녀가 있다면? 아니요. 손녀가 있어요, MB가? 네. 손녀를 너무 기뻐서 손녀를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잖아요. 아, 네. 그래요? MB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치 개그를 했는데 안 먹히네요, 오늘은. 네. 네, 아무튼 그 MB가 참... 네, 아무튼 뭐 MB 가지 말고요. 네. 네. 그 굉장히 예 너무 힘이 됐습니다. 예 아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아무도 별로 안 들어주는 이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참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저희가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통을 하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목회자로서 네. 또한 신학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에 뭐 이걸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네. 네,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네. 예,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고 아, 참 예, 계속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됐다는 거를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엿장수님뿐만 아니고요. 들으시는 다른 분들 모두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왕자님이 네. 댓글이 지금 2주째 없으신데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네. 네, 아, 한 일주일 정도 없었어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아니, 계셨습니다. 조금 뜸해지신 네.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또 저기 우리 에스트님이 우리가 전화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삐지셨나? 에스트님. 에스트님이요? 네. 에스트님 네. 워낙 또 바쁘시니까. 아, 예, 그렇죠. 네. 예. 예, 다른 시간대에 살고 계시기 다른 레벨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지금 또 역할이 있으시니까. 프로페셔널이시니까. 예, 열심히 하셔야죠. 네, 화이팅입니다. 에스트님도. 예, 아무튼 댓글 통해서 저희랑 소통을 해주시면은 그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목적과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 돼요. 예, 생각을 또 같이 해보는 예,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죠.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신정론 좋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그 칼바르트의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었죠. 칼바르트 많이 실망했죠.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훌륭하신 또 신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정론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다. 네,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역할 이거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풀리지 않는 난제를 그대로 예, 그냥 두셨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냐.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죠. 네. 예, 근데 전혀 아니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예, 신학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뭐 이미 물 건너간 신학인 거죠. 이미 과거에 그래요? 묻혀버린 신학인 거죠. 그게 예. 뭔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19세기, 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낭만주의 플러스 네. 또 근대 과학에 대한 어떤 긍정, 예, 이거와 이제 함께 이제 함께 엮이면서 이성주의 예.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예, 그렇게 쭉 그런 흐름이 신학계에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적이 없었다. 성서 신학에도 불트만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불트만이 했던 게 성서의 탈신화화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탈신화화도 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한 연장선일 네. 수 있는데 네. 저는 탈신화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화의 영역에서 벗어나야지 기독교의 참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신적인 어떤 해석의 방법과 또 그런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꾸며낸 얘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어떤 찬사나 혹은 자신들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신화의 방법을. 그렇죠. 예. 뭐 다 쓰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쓰도록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적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재신화화예요. 네, 네. 요즘에 얘기되는. 네. 이제 탈신화화를 극복한 방법론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하나의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건설을 하는 네. 예, 방법인 거죠.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그 자유주의 신학의 시기를 종식시킨 것이 바로 칼바르트의 신학이죠. 아, 예, 신정통주의. 그렇죠. 예. 신정통주의 신학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제 예수의 십자가 네. 신학. 강조하면서 이제 다시금 고전 신학을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네. 예, 소개를 한 거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신정론 아, 죄송합니다. 신정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최근의 신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칼바르트도 사실 굉장히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옛날 분이신데 그 후에 이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신학자들은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항적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저항적 신정론. 예, 저항적 신정론. 존 로스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 예. 아더 코헨 또 리차드 루벤스타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에요. 아. 네, 이러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분들은 그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아. 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함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퀘스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할 수도 있다. 악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역사 안에 너무나 많은 비극들이 있잖아요. 네. 예, 결함이 있고 예,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을 대항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너무 흔한 그 주장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항하여 저항해야 하며 하나님이 비록 계약의 약속을 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계속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답을 얻어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의 그 불의한 일들에 혹은 정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항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네요. 네, 어떤 노래죠?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거 아시죠? 아, 예, 네, 알죠. 그 잠자는 하늘님이여. 그렇죠. 이제 좀 깨어나. 이제 네. 좀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우, 그 생각지 못했는데. 네. 네.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총선 전에 그 노래를 전 국민이 부르면 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도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네. 네, 이제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리마인드함으로써 혹은 하나님에게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다워질 수 있도록 그걸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지는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격을 가진 분이라면 네네. 초대 받았을 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네.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떤 개입을 요청할 때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닌. 만약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초청을 하더라도, 네, 개입을 안 하시니까, 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저항을 더 하라 이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 네. 그거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의 역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저는 이게 피티션 네. 이렇게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호소, 네. 하나님 그 기도, 네. 서플리케이션 네. 이런 거 다 간구,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새로운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에서도 나왔고 야곱에서도 네. 나왔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체계로 만든 거죠. 이렇게 신정론을 바라본다라는 네. 입장을 이제 만든 건데 사실 전통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저항한다라는 거는 이 그 전통 신학이 보기에는 좀 감히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인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저는 네. 이 입장이 굉장히 정직한 신학자 저도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네,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네. 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호소 끝에 결국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네.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 결국에는 네.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겠죠. 네. 네. 오케이. 근데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항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한 건데 네. 가장 큰 믿음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믿음은 무신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역설적인 건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애테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하지만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폄하하는 네. 신앙인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얘기로.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뭘 어떻게 그 다르게 얘기하고 싶냐면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면 네. 그것이 저는 가장 뛰어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네. 했고 또 세월호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네.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그게 아무런 사실 도움이 안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나를 돕는 삶. 그게 저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할 때 가장 빛나잖아요. 네. 야고보서에 네. 따르면 행동하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믿음과 게으름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서 네. 신앙을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가서 네. 여자를 만나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결혼을 더 부자가 되겠어요. 뭐 복권이라도 사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나를 돕는 삶이 네. 오히려 최고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네. 내가 비로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그쵸?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에이티스처럼 사는 네. 것이 제가 라틴어 네. 더 좋은 방법일 수 라틴어 있다. 라틴어 시험 보고 기도했거든요. 이야기셨죠? 라틴어 시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패세지가 나오게 해주세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패세지가 나왔어요. 망했어요. 네. 그래서 마치 라틴어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실 것처럼 공부를 해야 네. 간신히 합격할 것 같다. 네. 네. 여기까지. 예. 아무튼 예, 그거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죠.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이제 또 신정론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인격 형성의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인격 형성의 신정론이다. 네.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히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 이거 교육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오케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유형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간들이 자유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조건으로 이제 그 악의 가능성을 이해를 해요. 악의 가능성. 예, 그래서 예. 악이 있는데, 예, 혹은 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표절이네요, 이건. 교육적인 신정론의 표절인데, 10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인간 삶에 부여된 자유, 네.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자유의지가 성장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악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근데 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참된 선택과 또 이런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이런 이제 일이라는 거죠. 네. 예.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악한 일을 또 당하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든지 네. 예. 뭐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죠? 남의 어떤 실수를 나의 교사 삼아서 예. 이렇게 또 잘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좀 성숙해지잖아요. 네. 예. 좀 네. 모르고 살던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예. 그렇긴 하죠. 또 근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더 생기고 예. 또 아 내가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도 얻고 교훈도 얻고 이러면서 이제 인격이 좀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의 존재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고전 신정론에서 봤던 문제가 여기서도 똑같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인간은 결국에는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 순응주의, 예, 윤리적 순응주의. 순응주의에 빠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익의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롭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네. 결과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이 규정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네. 논의를 펼쳐야 네. 비슷한 얘기를 또 뭐 다르게 조금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네.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악이란 무엇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저한이 좀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론이 정확하게 고전적인 신론과 구분이 되는 신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말이 되도록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악인가, 네. 그리고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네. 이것부터 이제 신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개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고통이 악이라고 했을 때 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고통을 어떤 못 느끼는 사람. 네. 그 사람한테 그게 악이에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고통이 없는 게. 네, 네. 예. 그 왜냐하면 병이 나도 모르니까 그거를.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떤 철학적으로 네.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 입장이 갖는 어떻게 보면 맹점 네. 중에 하나는 그러면 홀로코스트라든지 네. 혹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네. 혹은 뭐 전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냥 순종함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네.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네. 걸로 포장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예. 그런 이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쪽으로 결론이 되면 맹점이 있다는 심각한 거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다른 또 신정론은 네. 그 우리가 해방신학이라는 네, 해방신학. 부류가 있었잖아요. 예. 그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에서 네. 이야기하는 해방의 신정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해방신학에서도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고난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가운데 세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해방신학의 입장이 서로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서로 모순이 네. 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함께 함으로써 예. 해방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옛날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글쎄요, 뭐 옛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맞아, 맞아. 항상 저 이야기해서 한번 혼났죠. 그래서 그 해방 신학자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분이 제임스 코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임스 코언은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대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하나를 약화시키기를 거부한다. 예. 네, 둘 다를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선한 의지 가운데 있으시다. 그래서 근데도 이 성경에 보면 혹은 또 우리의 현실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인정을 해요. 예. 네, 그것도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끌어들이는 주제가 이제 우리 시편에서 나오는 그 고난 받는 종. 그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 말씀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하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저항의 정신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에 인간이 용기 있게 참여하는 것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투쟁으로 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흑인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부정의에 대항해서 용기 있게 참여해야 된다. 네. 현실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자유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투쟁하도록 만드시는데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유가 그들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는 어슈어런스예요. 예, 끝에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써 저항하신 그 예수의 정신, 저항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존 힉의 입장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 현실에 뛰어들어서 그거를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해방의 신정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신정론은 그 과정적 신정론이에요. 과정. 네. 드디어. 네. 그 이제 process theodicy인데 이 과정적 신정론의 대표자로는 이제 존 캅 그리고 데이비드 그리핀 그 다음에 수하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 그 학자가 이제 과정 형이사학 형이상학을 네. 만들었거든요. 예. 그 입장을 신학에서 받아들여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는 곳에서 그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통적 신학 그 신학에서 신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중요한 그 기초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심, 그러니까 전지하심, 전능하심.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붙는 것이 이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행하실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시나?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정론의 문제 출발이. 근데 그 과정적 신정론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부분에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제한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지는 인정하지만 전능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 물론 전지도 제한돼 있어요. 예, 과정적 신정론에서는. 예. 그래서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미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가능성 있는 것만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제한된 힘은 난리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예. 그래서 이 그 예를 들면 켈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예,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다른 입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신론 자체에 수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신정론을 맥센스 하기 위해서 신론 자체를 수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신론을 수정하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과정 철학.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수정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과정 형이상학을 네. 통해서 네. 신학을 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나온 거죠. 과정 형이상학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신이란 어떤 존재인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길거든요. 네. 네, 굉장히 긴데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랑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설득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all powerful한 것을 우리는 그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굉장히 통치하는 하나님, 모든 거를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군림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네. 하나님은 설득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그 설득에 있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설득의 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네. 아닌 거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 신학은? 맞아요. 예. 저도 사실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어떤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네. 전 이렇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마치 이렇게 계란을 네. 계란을 손에 잡고 내가 이걸 부실 수 있잖아요. 계란을 깰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랙이 이렇게 많이 가 있어 계란에 계란이 이렇게 거의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계란을 안 깨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네. 더 위대한 게 아닌가. 네네. 그냥 누구나 깰 수 있지만 그걸 안 깨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네. 속이 편한데 네. 그 계란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 나의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는 찌질한 어떤 그런 애가 돼버리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까 우리가 니체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신은 죽었다라는 것과 네. 그 버금갈 만한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어디에나 계신데 이게 그냥 착한 애지 착하고 힘없는 애야. 어디에나 있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네. 착하고 힘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 이해가 맞나요? 이게 과정 신학에서 얘기한 하나님인 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게 뭐 네. 틀리다고는 제가 네,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설득적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제 설득은 타자의 자유를 범하지 않으면서 타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네. 예, 본인이 선택해서 하도록 맞아요. 놔두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을 인간의 관계 속에 놨을 때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는 A로 가려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비틀어서 B로 가게 한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오히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뭐. 예. 아니 그러니까 과정신학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못 막으니까. 네.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나를 못 막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지. 네. 를 하나님이 범하시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게 너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게 과정신학에서는. 어떤 네. 그 중간에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돼라고 이렇게 찍어 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네. 사실 네.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네. 한번 긍정하면 그럼 그대로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은 안 돼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은 이 물체를 혹은 사람을 잘 설득하는 가운데 창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그 데미우르와 비슷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이 창조가 뭐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는 물질... 얘기는 아니고 어떤 경험을 창조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데미우르와 같이 예, 그 그러니까 엑스니힐로로부터 그러니까 무로부터 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가운데 창조하는 거죠.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물질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설득의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존재는 자기 자신의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힘을 독점하시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가진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동일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학살을 예방하는 것,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것, 전쟁이 나지 않게 죄송합니다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된 사람이 독일에 많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죠. 히틀러의 그러니까 히틀러의 연설에 선동된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히틀러를 예를 들자면 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네. 하나님이 그 평생을 통해서 그에게 계속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히틀러가 자꾸 나쁜 결정으로 그 설득에 응하지 않은 거죠. 아. 예. 개인의 선택이 잘못됐던 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순간 설득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인간들이 살아내지 못한 거죠. 그 설득.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네요. 네.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설득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굉장히 좋은 네. 지적이에요. 이게 네. 뭐냐면 양심 이런 제가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이 길에 아이가 놀고 있어요. 네. 천진난만한 귀여운 아이가. 근데 저 산 비탈에서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해야죠. 할 것인가? 아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바위를 설득하나?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그 생명체나 바위조차도 이 물질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캐파시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지하고 자신의 살아오던 그 트랙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캐파시티가 물질마다 아니 그러니까 물체마다 혹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예, 또 뭐 동물과 사람도 다른 거죠. 아. 그 캐파시티의 정도가 그 리셉티비리. 그렇죠. 그 리셉티비리도 있고 자신의 삶의 그 리핏니스를 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다 보면 그렇죠. 조금씩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고 행동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두드려 패야 변한다. 네. 이런 교육 방법은 아니네요. 아, 전혀 반대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변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로 다시 돌아가자면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데 이 바위를 설득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에 대한 물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리셉티비티의 캐파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바위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근데 그 애한테 설득하는 거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바위를 갑자기 없앤다든가 딴 데로 순간 이동시킨다든가 그런 이렇게 일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이 좀 설명이 되나요? 예, 설명이 되는데 좀 많이 답답해지는 게 요즘에 우리가 문재인 뭐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한테 바라는 건 좀 강력한 지도력 이런 걸 사실 바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평화주의자시니까 예.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좀 강단 있게 이 세상의 악을 조금 강력하게 규탄하고 처단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강력한 어떤 군주적인 그런 조금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익숙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조금 이렇게 사이다잖아요. 이렇게 뭐 트위터 하시는 거 읽어도 그렇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일제 어떤 그런 잔당들 친일파 처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와 결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근데 기승전 친일 척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과정신학의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신학을 이제 좀 더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기다리는 거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속이 터져. 그 하나님은 그 여러 이 세계를 설득해서 여러 종류의 생명을 내놓게 함으로써 새로움들이요. 새로운 그렇죠. 생명들을 novelty 내놓게 함으로써 커다란 그 선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아 오케이. 근데 반대 측면으로는 커다란 악의 가능성도 똑같이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지긴 해요.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진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의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진리를 설득하시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이 과정 신론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 악에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도 고통을 받지만 혹은 피조세계도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하나님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도 되는 거예요. 제일 좀 make sense한 설명이긴 해요. 근데 아까 그 이제 우리 애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있죠. 우리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아적인 사실 발상인 거죠. 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니까 와서 다 때려부셔 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저기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와서 얘네들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십자가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악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 하나님이 지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이 참 웃긴 게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안 지게 되고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던 관련이 없는 뭐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선인이, 의인이 악에 대한 책임을 그냥 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것의 아주 그냥 그 가장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옥시 그 회사. 네. 그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누가 지금 책임을 제대로 지금 여태까지 안 지고 네. 거의 뭐 5년?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악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져야 되는데. 네. 그냥 지금 돌아가신 분들 또 뭐 아기들 네. 이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심장마비 걸려서 다 죽고 이러면 이제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물리적인 퍼니시먼트, 물리적인 어떤 심판, 네.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네. 악을 교정하는 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늘 그런 힘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설득적인 힘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네. 다리 몽둥이를 뿐질러 가지고 네. 그 사람을 교정을 시키는 네. 그런 건 그런 걸로 표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좀 그냥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사람 그러니까 설득을 받은 사람들이 네. 힘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총선 네. 결과 때문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네. 어떤 것이로든지 간에 물리적인 힘, 실제적인 힘을 선의로운 사람들이 그 쪽수가 많아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힘없이 네.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을 교정하고 악을 최소화하려면 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의인들과 선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는 네, 거죠. 가지고 그것을 네.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사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만 하시더라도 네. 그 설득을 당한 의인들이나 선인들은 결국에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획득을 하는 것만이 선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뭐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전 동의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책임을 인간이 지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행동함으로써 지은 죄뿐만 네. 아니고 내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지은 죄까지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 침묵함으로써 그러니까 가만히 있음으로써 지었던 죄까지도 자기 책임인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서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다시 이제 공을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을 주셨는데 다시 바로 재토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 순응주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시니까 네. 나는 안 되니까. 네.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도록 부름받은 일인 거죠. 네.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고 예,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좀 더 아름다움이 넘치는 세상으로 진리가 통용될 수 있는 네.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설득적인 사랑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재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You have to do it.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네. 저는 못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설교할 때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철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그 패시브한 신앙인을 예.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설득적으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 아니 왜냐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great한, 훨씬 더 위대하고 힘이 많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나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overlook하고 있다. 네. watch out하고 있다. 이러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나쁜 놈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네. 이제 가서 이르는 거죠. 그러면 그 힘센 사람이 가서 그걸 해결해 주는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해결해 줄 사람. 그렇죠. 예, 나보다 힘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선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야, 너 학교 가. 그런데 애가 아빠가 학교 가요. 아빠 나가요. 아빠가 대신 가주세요. 그리고 너 애를 이렇게 키우는데, 애가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못하면 네. 계속 나한테 의존하고, 맨날 업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걸음마 사실 제가 시켜봤는데 걸음마 할 때 붙들어주면 안 돼요. 네. 예. 네. 혼자 넘어지게 둬야죠. 그렇죠. 너 도와야 돼요. 네.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부모가 사랑하고 애를 아끼니까 마치 부모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고아인 것처럼 애를 그 순간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에이티스트가 그렇죠. 되는 것. 네.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걷게 하려면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뭐 쳐다보고 있고 옆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그렇게 놔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이 네. 저는 뭐 신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네. 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네. 여전히 이게 그러나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또 뭐 인류를 위해서 하면 또 이제 교육적인 그런 신정론인데 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설득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한 게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악이 최고의 죄가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게으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큰 네.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네. 그런 어떤 신정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과정 신학적인 신정론이. 네. 그러니까 네. 이 과정적 신정론에서 네. 아까 이제 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적 신정론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설득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좋네요. 매 순간순간.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현실 도피일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책임 회피일 수도 있는 거죠. 쉼도 필요하고 삶에는 완급이 필요하죠. 네.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네?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온 인류가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영국은 군주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 군주들은 뭔가 열심히 하죠. 더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직도 시민사회가 이루어지 유럽 가운데서 유럽에서 시민사회가 없었을 거예요. 네. 유혈혁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고 투표하고 말하고 예. 이렇게 쟁취를 하는 것을 원천봉쇄시키는 신학으로 네. 여태까지 기존의 신론이나 네. 신학이 작용되어 왔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과정신학이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네.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가 해방의 신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그 저항과 투쟁의 정신 우리 삶에 계속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목적이다.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적 신정론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와 그다음 해방의 신정론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액티브하게 먼저 나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액티브하게. 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행동하는 신앙이 결부될 때 예, 그때 세상이 정말 변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해야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네. 근데 그런 어떤 가만히 있으려는 그런 어떤 관성이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게으름이라는 거는 관성이에요, 관성. 네.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 한다. 네. 예, 그냥 뭐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자면은 그냥 죽고 싶고 끝까지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연쇄 반응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인데 네. 그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신앙이고 철학이고 네. 공부를 하는 이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려는 그런 경향을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저항. 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네. 저는 그 전류 그거 있잖아요. 뭐요? 전류 그 물리에서 그 전류 그 방정식 있잖아요. 흐름은 네. R분의 I? R분의 F인가? R분의 그거 있어요. 예. 전류는 맞아요. flow는 IR. R분의 I다. IR. F는 IR이에요. 아, 갑자기 왜 기억이 예. 나죠? F는 IR. 확실히 학력이 좋으시니까. 자, F는 IR이잖아. F는 IR. 그러니까 밑에가 resistance거든요. 네. 예. 저항. 저항이 크면 flow가 작아진다는 거죠. 네. 전류가. 네.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항이 아무리 커도 네. 그의 버금가는 I. 그게 뭐죠? 전압. 네. 네. 그의 버금가는 V인가요? 볼트? 볼티지. I분의 V인가? I분의 V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그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되고 그만큼의 전압이 있으면 네. 예. 무한대의 전압이 있으면 R이 아무리 커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이게 레지스턴스라면 네. 그 이 게으름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일렉트리시티 네. 그런 볼티지. 네. 그게 있으면 흐름이라는 게 발생한다.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그 흐름 그러니까 그 볼티지로서가 볼티지가 바로 신앙인 거죠. 네. 그 볼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네. 책을 읽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어떤 전통적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볼티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R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삶을 계속 살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된다. 우리 네. 삶에. 네, 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네. 신앙이고 저는 그 바른 신앙은 네. 바른 신학에서 비롯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프레임이 한번 픽스가 되면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버이 연합.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분들은 참 행동을 잘하시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 프레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티지가 그분들한테 돈인 거예요. 아, 돈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네.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행동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뭐겠어요? 뭐 하나는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은 뭐 박정희 찬양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북적결 일 수도 있고 그 뭐 개인의 경험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프레임이 한번 그 고정이 돼버리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 또한 계속 이 신앙적으로 깊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그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 몸이 그러니까 어떤 게으름이라는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사는데 네. 그것을 극복할 만한 어떤 볼티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버이 연합은 그게 돈이면서 헤이트리드다 미움 그렇죠 뭐 종북 적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보존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네. 그들한테 어떤 전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흐름이 있는 거죠. 전류가 네. 그 전류는 사회를 망친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전류를 사회에 흘려 보내려면 우리의 네. 삶으로 사회에 흘려 보내기 위해서는 그 볼티지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에게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가 바른 신앙, 또 바른 신학.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랑. 사랑. 응, 네. 헤이트리드가 아닌.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라면 네. 그 가르침을 전력으로 삼아서 좋은 흐름을 이렇게 우리 삶으로 흘려보내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지스턴스가 네.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우리의 어떤 항상 가만히 있고자 하는, 항상 게으르고자 하는, 네. 그래서 악을 보고도 방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너무 크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 절대 그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악을 보면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악을 없애주시면 더 좋고요. 네. 내가 가서 그걸 없애야죠. 그렇죠. 내가 가서 그것을 네. 저항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저항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주시는데 네.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하시는데 나는 재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총선 때 투표하십시오. 그 얘기도 계속 한 거고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면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물론 뭐 그거는 네. 뭐 가서 뭐 예, 따지는 것보다는 네. 좀 그 건설적인 방법으로 네. 설득을 해야죠. 설득적인 네가 힘을 가지고. 목사야 한마디 한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삶 안에서 네. 실천하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의 내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 우리의 캐파시티를 키우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우리의 캐퍼시티를 키우는 거예요. 능력을. 예, 저는 그게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앞에 있는 저 악을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게으름이죠. 예,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에게 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커뮤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신앙.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질문이 왜 우리는 예배를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가? 뭐 아니면 뭐 왜 헌금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가? 뭐, 아니면 뭐 왜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는가? 왜 예배에 뜨거움이 없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왜 우리는 연대하지 않는가? 어? 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사회 참여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을 때, 네. 그 대답으로서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뭐 더 기도하지 않아서 연대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네. 이런 대답으로서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한 네. 해답으로서의 기도고 예배면 좋겠는데 네. 기도와 예배가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골 자체가 엔드가 돼버리니까 네. 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부흥으로 그쳐버리고 그렇죠. 예배로 그쳐버리니까 정체된 어떤 고인물이 돼서 그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를 바꿀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전혀. 계속해서 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연대하지 않는가, 네. 왜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네. 그 고민 가운데 나오는 기도, 그 네. 고민 가운데 나오는 예배, 그 고민 가운데 나오는 설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네. 예. 그럼 패시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학이 그게 하나의 큰 이유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좀 풍성하고 바른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얘는 왜 누워있나?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얘를 잘 빚었는데 얘는 왜 계속 누워있나? 이게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거든요. 얘를 움직이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스퍼레이션인 거예요. 그게 네. 기도고 그게 예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 변화시키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경험들, 더 긍정적인 경험들, 더 아름다운 경험들 펼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삶이 목적이 된 신앙이 돼야 되지. 신앙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신앙은 그냥 거들 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아줌마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남편 밥도 이렇게 하면 또 섹시스트 발언이 되잖아요. 남편들이 말이야. 여자랑 데이트는 안 해주고, 어? 목사랑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아내 생일에 데이트를 안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신앙은 거들 뿐.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이렇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잘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깊어지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 잇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예,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삶 가운데 본인이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actualize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ctualize 되어야 그게 정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밤낮 없이 그냥 뭐 새벽 예배 가고 철야 예배 가고 특별 예배 가고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예. 생각의 변화가 안 생기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안 생기면 그거는 하나의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우리가 마무리를 줘야 될 때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세월호의 책임, 세월호의 네. 책임은 행동하지 않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만 다녔던 기독교인들의 책임일 수 있다. 아니 그 시간에 아니 거기까지 가는 거 조금 저는, 무리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여기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 할 시간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패가 많지? 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질문이. 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이 질문이 아니고. 그렇죠. 예, 왜 우리 커뮤니티는 이렇게 뭐 부패되었지? 왜 우리 공직자 사회는 이렇게 부패됐지? 예,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네. 왜 이 사회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것을 바꾸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네 그러면 네. 프리벤트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뭐죠 그 세월호 관련 그 소유주가 누구죠? 뭐, 유병헌 유병헌이 네. 그 옛날에 그 무슨 신앙 공동체 뭐를 했었잖아요. 네 맞죠. 네 구원파 옛날 구원파 그죠? 옛날 구원파요? 아니 구원파가 아니고 뭐 그 세모? 네. 뭐 그 예, 자살 예.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맞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패의 핵심 부패의 그 한가운데에 그런 잘못된 신앙 세력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신앙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그런 집단들이 예 구원파 맞네요. 예 신앙을 위해서 신앙이 우상이 된 거죠. 네. 신앙을 위해서 삶을 희생을 시킨 사람들이 그런 부패된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는 거죠. 구조를 네.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얘는 왜 안 움직이나 하나님의 네. 그 고민 왜 우리 사회는 이럴까 네. 왜 우리 사회는 죽어 있을까 이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 네. 우리의 어떤 정말 필요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정말 올바른 기도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오늘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꺼내보고 싶어요. 네 마무리하면서 네. 네. 처음에 우리가 그 총선 때 그 기독자유당이 예. 개표 방송을 보면서 네. 예, 부르짖죠. 그러니까 통성으로 아 그것도 게으른 거야. 지네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정론으로 네. 이제 넘어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theology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하나님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을 혹은 정의당을 찍은 표를 그 개표하는 그 순간에 마법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예. 이미 표는 다 찍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개표하는 순간에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신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프레임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원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실지 예.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지 그렇게 행동하실지 예.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규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일반 성도님들도 네. 목사들뿐만 아니고 좋은 저기 개론서 같은 거를 네. 팟캐스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생각이 중요하다. 제가 theology matters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예. 그러니까 신학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다. 그 프레임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죠. 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 생각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또 그 목사님들 부르셔서 기도하면서 기독자유당 한 표 더 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네. 이제 다시 상기시켜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대상은 이거 같아요. 원인과 결과. 사실 모든 공부의 주제는 그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공부거든요. 네. 네. 공부 방법에 대한. 아니, 공부 방법이 아니고 네. 공부의 대상. 대상. 공부의 주제. 네. 이건 왜 그럴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근데 지금 그 목사님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투표를 했어야 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 기도를, 네. 아,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원인은 벌어져 있는, 벌어졌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이, 오늘 신정론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청출이 많이 안 나오면, 우리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재미가 없어서? 아니, 그건 농담이고, 네. 아, 그, 이 원인, 신정론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 악은 결과인데, 그 원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네. 여기에 대한 그런, 그런 논의들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네. 그런 논의일 수 있는데, 여태까지 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양산해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엿장수님의 그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어, 신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네. 아, 저는 이 정도의 말로도 사실은 충분히 신정론이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그분, 그 우리 엿장수님한테는 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해결이 안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많은 말들을 네, 네.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한 80% 내지 90%는 헛소리에 불과했다. 저는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쭉 훑어봤잖아요. 칼바르트보다 쭉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처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악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신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어진 헛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으면서 네. 예, 또 저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정도로 좀 담백한 신정론이 좀 이제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방금 말씀해도 네. 짧게 코멘트를 하자면 네, 네. 그 일단은 저는 그 각각의 이제 우리가 훑어왔던 그런 신학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분들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저술과 네. 그 생각의 양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이거는 뭐 논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하죠. 얼마만큼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네,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헛소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네. 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힘든 거다. 그리고 복잡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부분이 더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들과 또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한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네, 뭐,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우리가 좀 심각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원인과 결과, 네, 저희 청취율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네.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청취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한 500위권 정도에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네. 네. 재미 없으셨더라도 저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리가 안 돼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정답을 저희가 드린다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들으실 때 괴로우시면 괴로우실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라고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